손을 내밀면 닿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곁에 있던 그대가 고마웠는데 사랑한다는 흔한 말 못해도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알던 그대였는데 이렇게 끝낼 거라면 내게 왜 그랬어요 자그만 추억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가슴을 달래왔는데 모두 끝이란 말하고 차갑게 돌아서도 끝내 그대란 상처만 기억하며 사는